的 international bomb 아름다운 마 배모 너진 자신감은 난감 비워 비오는 길목갈 피를 잡지 못하는 이 기분이 구려 Even if you feel bad 기분이 구려 여 혼자 있는 이 길이 난 정말 진실 진실 찬 바람 입으로써 난 도 기다림에 지쳐 눈물이 팽팽팽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 모습이 볼 것 같은데 혼자 있는 이 길이 난 정말 아직도 쓸쓸해 내 고향이 바둑이의 돌돌이 올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 모습이 볼 것 같은데 혼자 있는 이 길이 난 정말 아직도 쓸쓸해 Yeah.